그래서 유도노미까지 들었고 유도노미까지 들었고 내가 난 담배가 없어서 담배 셔틀을 하러 갔다 왔고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EDM이 EDM이 되게 나한테는 생소한 장르인데 그 나는 기존에 이제 밴드 음악을 주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EDM을 되게 배척하고 살았단 말이지 이제 의도적으로 왜? 약간 가벼운 것 같아서? 가벼운 같다기보다는 되게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진지함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초창기에 그런 느낌을 들어서 아 저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영혼이 없어 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는 이제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치기 어린 생각이고 이제 물론 EDM도 EDM 적에 있으니까 근데 EDM을 특별히 EDM을 지금 많이 듣고 EDM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어떤 아티스트에 꽂혀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그니까 그때 어떤 비류가 내가 느끼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한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쯤에 볼륨을 높여라라는 영화 펌프 업 더 볼륨 크리스찬 슬레이터 나오고 걔가 해적 방송하는 얘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레너드 코엔이라는 사람 노래를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자기가 방송하는데 앞에 시그널로 틀어 근데 노래 제목이 Everybody Knows야 Everybody Knows 따따따라 따다 그러면서 을조리는 건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부터 사실은 내 안에는 EDM이 아니 미친 듯한 반항기가 아 그 노래는 전혀 EDM이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미친 듯한 반항기가 있었어 근데 그게 조금 자라고 내 의지로 클럽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데에서 처음 알게 된 게 펑크 음악이었고 그러면서 그 외에 음악들이 되게 직설적이지 않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폼 잡고 이런 게 다 꼴비기 싫었어 펑크 이후에 어 펑크 시기에 근데 그래서 특히 뭐 막 어 너바나를 모르면서 무슨 음악을 들었다 그래 그런 애들도 꼴보기 싫었고 그렇지 그리고 음악하면 재즈지 이러면서 아는 척하는 늙은이들도 보기 싫었고 그렇지 근데 그때 이렇게 확 꽂혔던 게 사실은 이 전자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펑크랑 되게 닿아 있는 게 되게 단순한 리듬으로 단순한 메시지만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 놀 둘 다 놀자고 어 복잡한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확 꽂히는 거야 그냥 놀자 아니면은 너는 멋있다 나랑 놀자 다 보기 싫어 집에 갈래 막 이런 거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연장선이 있어 그리고 그때 이제 펑크를 좋아하다가 다른 장르에 심취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게 레게 쪽이었고 근데 전자음악은 모든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건 거야. 펑크스러운 전자음악도 있고. 완전 완벽한 펑크를 좋아 완벽한 펑크란 게 있기냐 하냐만. 되게 많은 장르가 다 있다는 게 그리고 음악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효과음 같은 걸로만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되게 매력 있었어. 사실 지금도 음악 들으면서 폼 잡는 사람들 싫어해. 나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난 옛날에 이제 할로윈도 좋아하고 너바나도 좋아했는데 이제 한참 뭐 그때 하이텔이나 이제 그 거기서 음악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최고고 누구는 쓰레기고 이렇게 막 락 락부심 락을 듣는 애들끼리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그렇지. 그런 시기가 있었어. 어. 근데 나는 거기서 폄훼받는 나는 본조비도 되게 좋아하거든. 블랙사바스나 뭐 다 좋아하고 솔직히 할로윈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그룹이고 아 그래? 어 그러니까 할로윈은 사실 멜로디가 되게 서정적인데 뭐 시즈곤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특이하게 유명한 거야 아 시즈곤은 할로윈 노래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시즈곤이나 아 그건 알아 근데 외국에서 시즈곤 얘기하면 블랙사버스 얘기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그래서 본토에선 뭐가 좋으니 뭐 이게 최고니 저게 최고니 그러는데 아, 나 It's My Life도 되게 좋은데. It's My Life. 그거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것도 너무 신나고 좋은데 내가 이상한 거가 이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를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뭐에 많이 빠지지도 않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듣는데 그래서 약간 음악을 듣는 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 나는 나름대로 계속 듣긴 하지만 그래서 음악 자체를 얘기할 만한 상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나 때는 뭐 다 이제 공부하고 뭐 게임하고 뭐 애들 대체로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음악을 공유할 만한 친구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랬었어. 음악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 다음 노래 나오나? 모르겠어. 아 난 이게 제일 의외라고 생각해. 이 노래는 시작 부분에 약간 읊조리면서 시작하는 것도 같이 딱 들어가야지 더 느낌이 있는데. 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 제목은 가수가 이게 뭐야? 뭐라고 있는 거야? 이거? Spiritualized. 제목이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oating City인데 이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이게 바닐라 스카이 OST에 있는 노래야. 아, 바닐라 스카이 OST에 있는 노래인데. 네, 바닐라 스카이 OST가 두 장인데 그 유독 두 번째 CD에 있는 노래들을 되게 좋아해. 거기 원오버스가 있고 그리고 나띵송이 있고 그리고 이 트랙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 거기에 이제 그 바닐라 스카이 전에 오픈 유어 아이즈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소리 더 줄일까 이대로 조금 더 줄인 것 같아. 이 노래가 되게 후반부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 노래하고 똑같은 제목의,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은 아니고 그 중국의 그 피아노 연주자 중에 리나이라는 애가 있는데 Floating City라는 또 노래가 피아노 연주곡이 있어. 근데 되게 비슷해 느낌이. 그것도 영화에 나온 노래야? 아 그거는 영화에 나온 노래가 아니고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고 제목 알아내서 이제 CD를 산 거거든. 근데 뭐라 해야 되나 노래가 되게 나는 영알못이라 뭐 가사는 단순하지만 되게 그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는 다 그 한 번으로 하면 유동도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리나이 그 앨범 이름이 플로팅 시티니까 그거를 한 번으로 쓰면 유동도시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개개인이 개별적이라는 거지. 이렇게 다 서로 그냥 각각 떠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게 어쩔 때는 유동적이다 보니까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그냥 각각 떠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냥 서정적인 멜로디도 그렇고 슬픈 노래도 그렇고 내가 되게 그 마음속으로 복잡할 때 어차피 다 사람은 혼자니까 그런 인연에 많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기도 했고 노래가 너무 이렇게 노래가 주는 감상이 되게 좋아서 나는 한때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 내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그냥 꼴가닥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누가 내가 이렇게 뜰 때 옆에서 이거 틀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한동안 많이 했어. 그냥 되게 차분해지고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난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감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정적인 멜로디를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냥 다 지나갈 거고 좀 텐션이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텐션을 좀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편해지는 거. 어차피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다 놓고 갈 때 좀 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 같은 거. 말로는 좀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한참 동안 들어서 노래는 슬픈데 그렇게 슬퍼지진 않고 그냥 사람만 차분해지고. 나는 이건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내가 찾아서 들려줄게. 생각한 노래가 그러니까 의외적으로 번외곡이 나왔네. 그러게. 왜냐면 그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듣던 노래가 있거든. 아,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왜 사람은 다 부유한다고 네가 그 얘기를 했잖아. 네, 내가 너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한 그 아메리칸과 신들의 전쟁 그 책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은 다 섬이다라는 얘기를 한 영국 뭐 작가인지 뭐 철학 하여튼 이름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섬이다. 섬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책에서 그 얘기를 인용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섬이 아니었으면 어디론가 연결이 돼 있었다면 타인의 고통에 잠식돼서 내 인생을 못 살았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나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 얘기는 이렇게 남은 나의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에 그렇지 나 역시 그거 나 역시 그러해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반증을 해주는 얘기네. 그래서 우린 다 섬이라고 연결되지 않다고. 아 내가 생각한 노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 있다. 이건 케미컬 브라더스의 Close Your Eyes라는 노래인데 아 이거 가사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냥 많이 다른데도 저 노래 딱 듣는 순간 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근데 그거는 어? 신기한 일이다. 어쨌든 내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맥락을 대충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느껴졌나 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내용이 내가 너를 볼 때 네 괴로움이 내 눈에 나한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나한테 힘든 거야. 그런 노래지. 그래서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 여기에서 소개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리고 그냥 전 노래를 딱 들었을 때는 노래가 되게 허술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노래 자체로만 생각하면. 이거? 아니. 네가 선곡한 노래. 그리고 그냥 노래 두 개 섞어놓은 거잖아. 캐논 변주곡에 뭐야 그거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뭐지 이건 무슨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다가 그냥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괴로웠어? 어? 아니 뭐 다 경중을 떠나서 이 노래는 이제 그만. 경중을 떠나서 다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아픈 거라고. 나중에 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갈 때는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갈 때 편하게 가고 싶고 갈 때 이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되게 한참 했어. 왜? 어? 왜? 무슨 일로? 그냥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왜 나는 지금 고민이 많고 괴롭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고. 근데 어쩔 때는 그게 다 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깊은 이 얘기를 한번 한 끝에 다음 노래를 틀어보겠습니다. Let's go. Write your name on my t-shirt right about now. Hey, hey, hey, yo, you're definitely my kind of company. I wanna feel you next to me right about now. Hey, hey, hey, yo, you're definitely my kind of company. I wanna write your name on my t-shirt right. Right about now. 누구? 뮤스? 아? 누구? 무스. 무스. 어. 초콜릿 무스 할 때 무스. 머리에 바르는 무스. 이 사람 제일 유명한 노래 섹스밤이야. 탄노스 섹스밤. 아 그렇구나. 어, 그거랑 아 소리 좀 줄이고 이 정도? 그거랑 포니. 포니 몰라? 어떻게 나와? I'm horny, horny, horny, horny, so horny, horny, horny, horny tonight 이러는 거. 유명 가수네. 어. 아까 가수는 아니고 이 사람 프로듀서지. 아. 어. 약간 24살 때였나 25살 때였나 영국에 갔었는데 영국 있을 때 많이 듣던 노래야. 유학생활 중에. 나 유학생활 아니야. 도피생활. 놀리는 거야. 도피생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그때 이거랑 그러니까 이 같은 앨범에 이 노래랑 포니도 있고 섹스밤도 그 앨범이고 다 같은 앨범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랑 이제 코잠 쿨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너 왜 나 따라해? 내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 근데 왜 뒤에 가서 내 욕해? 막 그런 내용의 노래고 이거는 야 너 완전 내 나랑 비슷한 과인데 어? 나랑 놀자 막 이런 느낌이야. 아, 내가 이때 티셔츠에 그림을 인쇄하는데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내 그림이나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티셔츠에 박아가지고 그걸 입고 다닌다거나 사람들한테 판다거나. 근데 이 노래 시작하는 처음 구절이 그거거든. I wanna write your name on my t-shirt right about now. 그러니까 네 이름을 당장 내 티셔츠에 박아서 다니고 싶다. 우리는 같은 과다. 그런 거거든. 어떤 그 시절을 좋아하는 노래. 아, 그때 아까 영화랑 음악 얘기하듯이 큰 관심사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행진하는 느낌? 누군가를 꼬시면서 야야야 일로와봐 모여봐 모여봐 이러는 거. 좀 궁금했던 게 이거랑 You Don't Know Me이랑 어떤 차이가 느껴졌는지가 궁금해. You Don't Know Me는 좀 더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게 있고 이 노래를 이제 자기소개곡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래서 아, 왜 노래가 계속 나오냐. 어 미안. 자동재생으로 돼 있을 때 그 왜 멍 때려. 아 이제 말로 좀 정리를 하느라고. 어. 그건 이제 유도노미가 메시지가 더 컸기 때문에 좀 말이 더 쉽게 나왔던 아, 거고. 그치 이게 더 가볍지. 근데 똑같이 언니는 센데 아까 그 언니인데 똑같이 언니는 센데 이 언니는 이제 좀 더 놀고 싶은 언니지. 어, 나가서 어 그렇지 사람들하고 그렇지. 아까 언니는 아 이 애가 뭔데 나를 뭐 약간 그런 언니인데 지금 이제 지금 언니는 이제 좀 더 외향적인 언니가 나온 거지. 그렇지. 아까랑 같은 언니였는데 좀 전까지 좀 전까지 같은 언니였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재밌는 거를 좀 하고 싶다. 아. 약간 그런 기분. 딱 그 흐름이야, 맞아. 아무것도 몰라 이랬다가 우리 같은 건데 이러면서. 야.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 그 비슷하구나. 그런 게 조금씩 다 섞여 있구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은 그게 뭐 어디를 더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밖에서 보이는 사람은 다를 수는 있겠는데 탑 나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니네가 나를 어느 한쪽으로 결정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사실은 그게 다 누구나 다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지. 그랬던 것 같아. 인간이 모순이야. 근데 아이 그 뭐 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 속에 다 100마리 늑대가 있고 한 마리 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88마리가 있고 12마리가 있고 조금씩 있지만 걔네 둘 다 없는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난 늑대도 양도 없는 것 같아. 곤충? 곤충? 아니면 더 걔네보다 더 하급 생물. 갯강구. 아, 갯강구 싫어. 갯강구 이렇게 막 방파제로 막 귀엽게 생긴 방파제, 거. 갯강구 그 일본 그림에서 모해화한 애들은 엄청 귀엽게 그려. 야, 그건 그래요. 바퀴벌레잖아. 아, 바퀴벌레 말고. 바퀴벌레 모해화한 거 아니야? 아니야, 바퀴벌레 모해화 말고 저 해저 식물이 하나 있는데 투구벌레인가? 그거를 굉장히 귀엽게 그린 애들이 있어. 그래. 나는 갯강구가 생각이 났다. 하층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뭐 이 노래는 별로 크게 할 얘기는 없어. 그냥. 현재 내 상태 같은 거? 그냥 저냥 이 정도면 즐거운 삶 아닌가? 그리고 뭐 모르겠다. 나 혼자 이렇게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쟤는 좀 재밌네? 쟤랑 이런 얘기하면 재밌겠네? 해서 지금 내가 널 꼬셔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내가 지금 트위터 그 소개 글에 써놓은 말도 그건데 딱 한 줄이거든. 뭐라고 써놨더라? 바라건대 이만 갔거라. 아. 나는 요즘에 느낀 생각은 아 그냥 여기서 더 안 요 정도로만 더 안 나이 안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걱정 많이 안 하고. 아니야, 난 지금 바라는 건 하나 더 있어. 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오랫동안 늙어갈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열심히 찾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 안 해? 잘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게 싫거든. 자, 그럼 다음 노래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줘.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떠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시작과 끝을 한국 노래로 하게 되네. 자, 볼륨 다운하고. 자우림의 샤이닝이란 노래를 듣고 있는데 문득 담배를 꺼내 물고 너의 감상을 방해하는 말을 먼저 방해하는 말로 먼저 시작하겠어. 그래. 이걸로는 난 배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난 김윤아가 싫어. 아. 싫은 이유가? 김윤아로 대표되는 이미지가 싫고. 김윤아로 대표되는 이미지 아, 뭐. 그런 게 있었나? 여자가 한동안 마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 어. 왜냐면 나도 1집이 나왔을 때는 되게 관심 있게 봤었거든. 근데 이 여자가 대표하는 홍대 이미지가 있었고 이 여자가 아, 대표하는 있었어? 이 여자가 대표하는 한국 뭐 락 여자 보컬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이미지 그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던 그때 당시에 홈잡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거였어. 가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구나. 나는 그런 가수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거든. 그리고 이 음악 자체로도 치면 그 캐논 변주곡 같은 코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노래 자체도 여기저기서 되게 짜깁기한 멜로디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아, 메시지도 그래? 그렇고. 아니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김윤아를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듣고 왜냐면 나는 안 들었을 아까 얘기한 그거 있잖아. 나는 안 듣거나 그냥 엥 이러고 지나갔을 노래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깊은 노래일 수 있는데 그게 너인 거고 너는 자기소개 이 노래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시비 거는 건 이 정도로 하고 가사를 들으면서 왜? 시작할 때 왜 그런 말하잖아 지금이 아닌 어? 지금이 여기? 아닌 어딘가 어 여기가 아닌 뭐 그런 말 하잖아 20대를 기억하면은 도피했던 영국 시절이 되게 큰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시가 하나 있어. 되게 짧은 시야. 근데 제목이 내 청춘의 영원하냐. 내용이 뭐냐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고 싶다. 여기가 아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거. 아 왜? 어 갑자기 저 불꽃놀이에 홀렸어. 차라리 그냥 정확하게 찾아서 얘기할게. 어. 이 시를 처음에 읽었던 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병실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증한 책들이 있어 큰 병원들에는 휴게실에 근데 거기에 이 사람 시집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서 읽었네 밤새면서 아버지 병실에서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더라고 나이를 딱 보니까 시인이 근데 이게 확 꽂히는 거야 시는 이런 내용이야.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외로움, 괴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이 시가 생각나더라고. 첫 부분 가사 때문에. 나는 사실 이 노래가 두 번째 정도로 나오기를 원했던 게 이제 아까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oating City는 그 말미에 정리했으면은 그런 하는 느낌이 그렇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말을 하지. 아 그거는 뭐 상관없어. 어쨌든 랜덤을 하고는 랜덤 플레이를 하자고 한건 기획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아니야 왜 난 그런 거. 그래서 킥카프하고 뭐 시기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킥카프는 이제 지금보다 좀더 어렸을 때고 훨씬 어렸을 때고 규민아의 샤이닝은 자우림의 샤이닝은 이제 그거보다 중간이고. 레이디에서 들면은 좀 더 나중이고 그래서 시간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노래는 앨범으로 와서 꽂힌 노래라서 이 앨범에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좋아하는 노래가 죽은 자들의 무도회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노래도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말하는 노래를 내가 떠올렸을 때 내가 왜 그랬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게 우울하거나 그런 노래를 많이 듣더라고 내가 생각보다. 우울한 거나 이렇게 처진 노래를 생각보다 많이 들었었는데 샤이닝은 특히 이제 20대 중반에 아 이게 그렇게 오래된 노래야? 꽤 20대 중후반 이거 정도인가? 만약에 자우림 팬이 들으면 나 엄청 욕먹을걸? 아 뭐야 무슨 말이야 뭐 욕하라고 그래 나도 정확히 생각이 안 나 사실 근데 그 한참 그 몸이 안 좋아질 정도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위로가 안 되는 주로 너는 음악으로 위로를 찾았구나 그렇지 내 음악을 듣는 의도나 목적은 그런 거였지 이제 집에 가는 퇴근길에서 아침에 그 이끌고 나오는데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듣는 노래들 그러면 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던 시기야?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밝은 노래가 되더라고 좀 편하게 듣는 노래가 되고 그때는 사람들의 부대낄 때는 더 좀 처지는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걸로 좀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우울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은 좀 힘나는 노래를 듣거나 나 그 만화 주제가 막 그 더 파이팅에 더 파이팅에서 질풍가도라는 노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좋아했거든 나 만화 주제가는 김종서 노래 김종서 노래 뭐 도전자 허리케인 아 이름도 묻지 마라 고향도 묻지 마 나 어렸을 때 김종서 모창 잘했는데 아 그래? 얘기해 미안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더 탁해서? 김종서는 더 쨍했어 쨍해서? 어쨌든 아예 좀 괴랄하게 밝거나 아니면 축 처지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아예 메탈이나 락처럼 이렇게 막 꽉 조이는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인생 노래나 자기소개로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그때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도피 생활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를 해내지는 못했거든 그거를 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때가 계속 아쉬운 거지 지금도 지금도 그때가 계속 아쉬운 거야 나의 20대가 계속 아쉬운 거야 그냥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살고 밥값이 없어 회사에서 월급 밀렸는데도 미련하게 게다가 월급까지 밀렸어? 최고 석 달 이상 밀릴 정도 있었는데 차비만 겨우 어떻게 충당을 하고 뭐 회사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서 출퇴근할 때였어? 집에서 출퇴근할 때였지 그럼 적어도 집에 와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셔서 아니 어쨌든 집에 오면 집에 오면 밥을 먹을 먹지. 거리가 있는 거 먹을 거리가 있지 있는데 회사에서 뭐 어쨌든 한솥도시락을 한 달 가까이 먹으면 분명히 맛은 있는데 컨디션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 뭔지 알겠어 분명히 도련님 도시락 내가 뭐 그 들어있을 거 다 들어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한 달째 먹으니까 이제 분명히 나는 끼니를 먹고 있는데 컨디션이 떨어져 그렇지 뭔지 이유 알아. 없이 나 잠도 잠도 한 6시간 정도 잔 것 같고 근데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져 그런 게 있었지 그게 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 회사 같이 다니던 사람들은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도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아쉬운 거야 계속 아쉽고 그때 들었던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그런 눈앞의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돈도 못 받으면서 아 그러니까 이직이 더 힘든 거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직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싫은데 계속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고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왜 그 여행기 같은 책제는 그거를 대신 엄청 많이 읽었어 틈나는 대로 그러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삼아서 그래서 팟캐스트를 이렇게 뭐 정치 팟캐스트 외에 팟캐스트를 좀 탐독해서 들었던 게 탁피디의 여행수다 같은 거 뭐 그거는 이제 여행 얘기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탐독해서 들었고 공개 방송도 나가보고 막 그랬지 그랬던 소회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김윤아라는 사람의 다른 이미지가 없고 그리고 김윤아가 이 노래가 그리고 김윤아가 그런 처절한 거나 지금 나온 키리에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한 키리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처지는 스타일의 노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랑?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었지.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너랑 나랑. 나는 사실은 뭐 옛날 연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아. 근데 조금 오래된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을 주로 더 많이 해. 아까 비슷하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가 볼빨간의 인생 역전타를 듣던 시기야.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을 졌고 근데 그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내가 갓 어른이 된 내가 있는 거야. 출근을 하고 퇴근을 병원으로 해서 병원에서 잠을 자. 그리고 대충 씻고 아침에 다시 나와 출근. 회사로 출근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일주일에 3일을 그거를 했어. 근데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하고 낄낄거리면서 듣던 게 볼빨간인 거야.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질 게 있을까? 아빠가 얼마나 더 아플지, 엄마가 얼마나 더 헤맬지, 내 동생이 언제 커서 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될지. 왜냐면 나는 그때까지는 내 평생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훅 쓰러지신 거니까. 근데 나는 그냥 그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최승자 씨라든가 뭐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아빠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거를 잠도 못 자고 쳐다보면서 최승자 시즌을 읽던 내가 있고 낮에는 사람들 많은 데서 어울리면서 인생 역전사를 들으면서 낄낄거린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때를 기억을 하면은 나한테 인생 역전사 축이 더 큰 거지. 엄청 시끄러워졌다. 한 10년 뒤에 네가 오늘 여기에서 노래 들으면서 이걸 들었던 걸 기억을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날라나? 인생 역전타? 술이 올라온다. 나 혼자 술 마셨더니. 확실히 인생 역전타가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 세지? 너무 세. 이건 넘나 세. 경쟁이 안 돼. 불공평해 약간. 너무 센 걸 가져와서. 근데 이제 그 안에 사연까지 네가 다 들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제 깊은 얘기인데 이건 팟캐스트에 내도 되려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왜냐면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너무 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라 다만 내 딴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대상을 가릴 뿐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지. 내가 누군지 알고 찾아오면 한 대 때려준다. 아니 근데 이걸 듣고 내가 누군지 알 정도의 사람이면 이 정도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했고 아까 소개하는 말 한 거는 약간 후회되고 너무 헤맸던 것 같고 잘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걸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 생각엔 분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지 지금. 아니야 저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지금 저 폭죽 터지는 소리 때문에 피크가 팍팍 떠. 진짜? 그러면 이쯤에서 바닷가는 끊고 뭐 돌아가는 길에 얘기를 좀 하든지. 자 그럼 로고를 그리고 있네. 아니야 이거 그지 같아. 이게 편성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나갈 수도 있어. 왜? 아 일단 들어봐야겠지.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뿅! 안녕. 안녕 이거 뭐야? 안녕. 이상해? 우리 또 만나자. 아 제발.